사랑이라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네.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 오직 하나 뿐인데 믿지 못할 사람 생각을 마라 생각을 마라.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사랑이라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네.